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35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크레딧 카드와 使えますか?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켄타와 회전 초밥집에서 신선한 초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제35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크레딧 카드와 使えますか?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お勘定をお願いします. 전부で 5200円です. クレジット カードは使えますか? はい、使えま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お勘定をお願いします. 전부で 5200円です. クレジット カードは使えますか? はい、使え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켄타가 식당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오간조오네가이시마스. 계산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간조는 계산이란 뜻인데 간조, 계산 앞에 오를 붙여서 정중하게 표현한 거죠. 오간조의 뒤에 있는 오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고요.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간조오네가이시마스는 음식점에서 지불할 때 식당 종업원에게 얼마인지 물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물건 값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죠? 오이크라데스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부데 5200엔데스. 모두 5200엔입니다. 라는 뜻이죠. 네, 안나하고 켄타가 좀 많이 먹은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죠? 전부는 모두, 전부란 뜻이고요. 네는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전부대. 모두, 전부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외워두면 좋습니다. 5200는 5200이란 숫자인데요. 고는 5, 생은 1000, 니는 2이고요. 100구는 100입니다. M은 일본의 화폐 단위죠. 그리고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100 이상의 숫자는 처음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럼 먼저 100, 100부터 설명할까요? 100은 100구입니다. 그 다음은 100구 앞에 숫자를 붙여서 100 단위를 나타냅니다. 200은 200구요. 300은 300. 600은 600, 800은 800이라고 해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천, 그러니까 센도 마찬가지로 센 앞에 숫자를 붙여서 천 단위를 나타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천은 생인데요. 삼천은 산셈, 팔천은 핫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 단위는 뭐라고 하죠? 맘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만에 일을 붙여서 1만, 그러니까 1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 100구에 만, 망을 붙여서 100구망, 100만이 되나요? 네, 아주 잘하시네요. 이어서 겐타가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레딧 카드와 使えますか?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는 영어 크레딧 카드가 어원인 외래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使えます.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使います. 사용합니다의 가능형이고요. 가는 조사로서 문장 끝에 붙여서 의문문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크레딧 카드와 使えますか? 그러자 종업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はい、使えます.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はい는 네란 뜻이고 使えます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란 뜻이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크레딧 카드와 使えますか?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간조오네가이시마스. 전부대 5200엔 데스. 크레딧 카드와 쓰카에마스카? 하이, 쓰카에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간조오네가이시마스. 전부대 5200엔 데스. 크레딧 카드와 쓰카에마스카? 하이, 쓰카에마스.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츠카에마스라는 동사의 가능형을 배웠는데요. 가능형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가능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면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동사인 하나시마스 말합니다는 가능형인 하나세마스 말할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허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동사인 使います 사용합니다는 가능형인 使えます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동사가 가능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내립니다에 흐리마스 내립니다처럼 사람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동사는 가능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가능형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죠. 먼저 마스 아음절의 모음이 에로 끝나는 동사는 마스 앞에 라레를 넣습니다. 다베마스 먹습니다는 다베라레마스 먹을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 아음절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 아음절의 모음인 이를 에로 바꿉니다. 하나시마스 말합니다는 마스 앞에 시를 세로 바꾸어서 하나세마스 말할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쓰카이마스 사용합니다는 쓰카에마스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스 앞에 라레를 넣습니다. 미마스 봅니다는 미라레마스 볼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에 모두 맞지 않는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기마스 옵니다인데요. 고라레마스 올 수 있습니다가 되고요. 시마스 합니다는 데키마스 할 수 있습니다가 되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자음을 나타내는 의성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산대 등에서 바코드를 읽는 소리인가요? 네,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삐입. 반복하면 삐입삐입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소리는 뭘까요?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끝났을 때 나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징이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빛와 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핀타 씨가 초밥을 사줬어. 식사한 후에는 고치소 사마데시다라고 인사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접대받았을 때도 고치소 사마데시다라고 똑같이 감사 인사를 한다네. 네. 제35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크레딧 카드와 쓰카에마스카?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와 사쿠라가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돌아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